내가 너무 보고 싶어요. 아픔이 밀려올 때면 추억이 오가는 그 기억 속으로 꿈을 그리며 이 속을 달려요. 추억만으로 욕심 때문이라고 쏟아지는 빛 속에 서서 낡고 노른 채 그 길을 잊지 않으리. 머물다 흩어지는 날 건 모른 채